것만 같았죠. 아주 잊혀지는 것 그게 그리움쯤은 쉽게 무뎌질 줄 알았죠. 나도 날 잘 몰라요.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서 한없이 미워하다 별 수 없이 그댈 찾고 마니까 괜찮아.